정확한 초반 이빙. 진짜 이런 진짜 뭐랄까 사양이란 사양 뭐랄까 스파게탄다 그뚜루상 양리인기가 뭐랄까 왜 Cintailah tingkah mereka, sayangilah sayang.